건 이미 out. There's a vaccine. Oh yeah, yeah, yeah. Quick, 난 저 빨리 마음을 파고든지 널 퍼즈들지. Oh yeah, oh yeah, oh yeah. 뛰는 심장 박동도 oh oh yeah. 불가 Just so.